혹시라도 그 몰라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라는 게 지금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책 읽어본 지 되게 오래됐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기 음식을 쓸 때도 칼날이 예리해야 되잖아. 책을 읽을 때도 어려운 책을 읽으려면 이성의 칼날이 예리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성의 칼날이 예리해지려면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데 어려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이성의 칼날이 예리해야 되는데 이성의 칼날이 예리해지려면 어려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어려운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책을 많이 읽어서 조금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 좌절하지 말고. 자꾸 쉬운 책에만 자꾸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 보면 영원히 어려운 책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려운 책 안 읽고 죽어도 그만 아닙니까? 맞아요. 어려운 책 읽지 않고 죽어도 시체가 썩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고, 화장장에서도 별 무리가 없어요. 죽기 전에 이렇게 금리빨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빼고 죽어야겠더라고. 예. 가봤어? 화장장에 자네. 사람 싹 태우고 나면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이빨 이렇게 뜨뜻 수거하는 거 봤어? 그건 못 봤지. 이런 거 빼고 죽어야겠더라고. 죽기 전에 치과에 가서. 근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 다음 주에 그 얘기를 이제 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정신이 어느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어느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읽게 될 신곡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은 신과 하나가 돼. 신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단 말이야. 신곡이 그래서, 김성년 군 몇 년도까지 금서했지? 바티칸에서? 1930년대까지. 1930년대까지 신곡이 바티칸에서 금서했어요. 지금도 성당 가서 신부님들한테 신곡 얘기하자고 그러면 신부님들이 싫어한다고 가톨릭 정통교리하고 어긋나 있어. 성당 다니는데 신부님들한테 신곡 얘기했다가 계속 욕먹고 그랬대잖아. 멍청하게 나한테 물어보지. 신부님들한테 그저 신부님 술 한잔 하시죠. 이게 제일 좋아. 응? 지난번에 부활절날 저녁에 우리 동네 홍삼동 성당에 가기 우리 홍삼동 성당은 신부님이 노래를 크게 부르라고 했어요. 자꾸 노래 크게 안 하면 막 성질내시고 그러니까 노래하기 싫어가지고 미사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서너 판 연습을 한 10분씩 연습을 해가지고 미사 시작하면 힘이 쫙 빠져버려요. 노래해가지고. 근데 또 미사 도중에 노래 크게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사 끝나고 나면 어지러워. 노래를 너무 심하게 불러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홍제동 성당, 옛날에 다니던 홍제동 성당으로 갔더니 홍제동 성당에 또 저 저녁 미사를 갔더니 저 보좌 신부님이에요. 근데 보좌 신부님이 또 너무 뚱뚱하신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보좌 신부님 맨날 먹는 얘기만 해. 부활절 저녁이라 뭐 계란이 오늘 있습니다 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신곡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죠 그러면 싫어한다고. 왜냐, 이 가톨릭이 됐건 개신교가 됐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위계질서가 신 아래잖아요. 근데 신곡의 천부편을 가면은 이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스의 인도를 받아서 단테가 하느님 앞에 간다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그럼으로써 이게 정통교리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못 읽게 했다고. 신부들에게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인간이 어느 지경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사람이 정신으로서 동물 육체적인 동물로서 우리가 봅시다. 여기 올림픽 경기 같은 데서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록을 세워서. 그랬을 때 왜 우리가 그때 감탄을 해요? 왜 감탄하나? 강우성 군 자네 그런 거 보고 감탄하나? 응?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만 보는 거 아니야? 내 동생은 맨날 그것만 보더라.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네, 100m 달리기 좀 펴봐라. 보자 그러면 뭐 빠르게 달리기 뭐 빨리 달리면 못하단가 그러면서 미끈한 여자들 나오는 것만 보세요.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농구도 안 봐. 배구, 여자 배구. 새끼. 하여튼, 내가 늘 하는 말이 내 동생이지만 너 참 새끼야. 너 그렇게 추접스럽게 살면 자식아. 어? 돼지로 태어나, 이 새끼야. 내가 맨날 그러거든. 그럼 또 막, 형은 성당 다닌다면서 웬 윤회전생 얘기야. 나는 임마, 부디스틱 카톨릭이야. 다 믿어. 필요한 건 다 믿어. 어쨌든. 100m 달리, 이렇게 팍 달리잖아요? 달리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건 뭘 말하느냐? 우리 육체로서 도저히 안 될 만한 그런 걸 하잖아요. 마라톤도 하프 마라톤이 있고, 풀코스가 있고, 또 울트라 마라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인간은 김연아 선수에게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몸으로 하기 어려운 그 얼음판 위에서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내잖아요. 육체로서 보여줄 수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데 그것에 열광하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이 넘어갈 수 있는 경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뭐냐?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스스로 내리누르고 있는 거예요. 명예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냐? 지금. 유틸리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유틸리티. 우리가 이거를 유틸리티 그러면 이제 유용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냥 공리성이라고 번역을 합시다. 공리성. 이게 공리주의 할 때 이렇게 흔히 번역을 하는데 이거 공리주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쓰는데 저는 한자를 갖다 이게 요 공변된 공자를 쓰질 않고 공부한다, 공들인다 할 때 이게 공자를 써요. 저는. 왜냐? 아주 애써서 이익을 추구함. 그 말이거든. 요 유틸리티란 말이 아주 애써서 이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지금 우리가 근대 사회 이후에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를 들어서면서 또 본격적으로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규정을 한 게 뭐냐면 인간은 공리성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규정을 해왔어. 그래서 항상 사람은 애써서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그것으로서 인간에 대한 근본 규정을 삼았단 말이에요. 인간에 대한 근본 규정을 삼았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가지고 있는 초월성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스포츠도 달리기 잘하면 좋죠. 근데 그게 꼭 거기에 스폰서가 붙어야 되고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김연아 선수 이번에 한 100억 벌었잖아. 그러니까 벌써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김연아 너무 스포테이너야.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이제 벌써 찌질한 얘기들이 치치치 나오지. 그러니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랑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공리성에다가 환원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근대적인 사회 방식의 기본적인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손해와 이익을 계산해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어떤 행동이든 사람이 열 가지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이게 손해냐 이익이냐 이걸 계산해서 하는 것은 한두 가지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것이 일곱 여덟 가지 정도 되는 사람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야.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이걸 읽으면서도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으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이 좋은 습관을 우리가 지난번 이제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 얘기부터 이 얘기 오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좋은이라고 하는 말이 굿이라고 하는 말이 도덕적으로 선한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의 이로운 이런 뜻도 있는데 오늘날 굿 그러면 돈 되는이라고 거의 직역을 돈 되는이라고 직역을 하잖아요, 그죠? 굿이라는 단어를 돈 되는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근대적인 인간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책을 읽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어려운 책을 읽어서 가령 지금 필사하는 여임동문 같은 경우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장사할 일이 없지. 아는 채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읽어서 누구한테 뭐 내가 유식하다 이렇게 내놓을 일도 없잖아. 근데 그걸 왜 읽는 거야? 그냥 읽는 거지. 그냥 읽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의 한계를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 보는 거거든. 저도 어려운 책 읽는 게 재밌어서 읽겠어요? 읽다 보면은 머리에 땀 난단 말이야. 그리고 체질이 좀 특이해서 그런지 공부 좀 하면 머리에 뾰루지가 많이 나요. 뾰루지가 나. 그러니까 힘들어. 뾰루지 나니까 긁을 수도 없고 머리 감을 수도 없고 가족들에게 피해도 가고 냄새 나니까 머리 감지라고 샤워도 안 하게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피곤해. 근데 왜 읽느냐? 이것을 붙들고 앉아서 내가 이 어려운 책이라는 것을 읽기 위해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내 몸뚱아리를 붙여서 내가 머리를 쓰다 해서 터득해내는 뭐가 있을 때, 아, 내 정신이 여기까지 가보는구나. 이게 비록 외국 사람이 오래전에 쓴 책이어서 번역되어서 내 눈에 왔지만 이것을 내가 터득해서 천년 전에 저 사람, 그죠? 14세기 이탈리아 사람 단테, 또는 BC 5세기의 아테네 사람, 또는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거 있잖아.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해. 육체적으로는. 그렇잖아. 근데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정신의 교감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인류라고 하는 게, 휴머니티라고 하는 게 인류의 이론이잖아. 아리스토텔레스 때 인류의 이론이죠. 나도 인류의 한 사람이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신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결코 이거는 공리성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회복해야 되는 지점. 다시 말해서 유틸리티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확실성, 그러니까 과학적 확실성이라고 그러죠. 공리성과 확실성, 이 두 가지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별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책들은 확실성과 공리성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고, 참 생각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읽어보니까 좋은 습관을 들여라 이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 써서 붙이면 되겠지. 좋은 습관을 들여라. 화장실 앞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좋은 습관이 뭐 행복을 가져다 준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또 아니면 아리스토틀 뭐 이렇게 쓰든지. 이게 누구는 아리스토틀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어떤 사이예요? 그러면 글자가 더 많은 사람이 형이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결국 그 얘기인데, 그럼 거기다 대고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좋은 습관? 아니, 좋은 나가라 하면은 좀 단계별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곱 가지 습관처럼 좀 단계로 좀 쪼개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확실성을 요구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아주 알기 쉬운, 이제 이런 책도 아마 나올 수, 저도 가끔 이렇게 니코마코스 윤리학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 아,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떠나는 자기 개발 여행. 메시지는 하나거든. 좋은 습관이 훌륭한 사람을 만든다. 이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메시지를 이제 계속 자기 개발 그 필로 개조를 하는 거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와 있는 메시지 한 서너 개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다 그 생각만 해. 아리스토텔레스 읽으면서 좀 이거를 공리성과 뭐든지 판단을 할 때 공리성과 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우리가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군주론이나 방법소설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도대체 그놈은 그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게 됐고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것을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리주의적인 인간, 즉 경제적인 이윤을 갖다가 최대한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실제로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계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유형의 어떤 합리성이랄까요? 이것은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오히려 우리가 어떤 지내면서 어떤 일을 갖다 판단하고 그 일을 결정해서 내릴 때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면은 편견에 의해서 또는 그냥 땡겨서 이런 것들이 훨씬 많죠. 무슨 음식 좋아해요? 떡볶이? 떡볶이 먹을 때 칼로리 계산하고 먹어요? 그냥 땡겨서 먹잖아. 그쵸?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칼로리 계산해서 다이어트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하긴 할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살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나? 살 많은 사람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아, 저 양반 얼굴에 살 많은 분. 아, 왜 안 하셨나 했어. 그 다이어트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왜 없어요? 아, 그냥 막 살기로. 예, 네,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군요. 좀 하셔야겠던데. 요즘에 그 휴대용 그 칼로리 계산기들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거든. 짐승은 그래서 짐승인 거고. 짐승은 유전인자로 정해준 필연성에 따라 움직이지만 사람은 알고도 일부러 어깃장대서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야, 이거, 저도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팔체질, 그러니까 화수목금하고 음양 이렇게 해서 체질이 옛날 사상의학 있잖아요. 근데 이 팔체질로 나누는 의사가 한의사들이 있어요. 팔체질을 하는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저는 이제 금양인이래요. 금양인이라서 이뭔 금양이 뭐야? 그래서 했더니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생선을 많이 먹어. 생선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이따만한 그냥 이게 불판에 그냥 올려놨다가 탁 가져온 그 이따만한 스테이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물론 이제 고기 안 먹으니 꽤 됐어요. 근데 그 한의사가 잡수시면 안 되는 음식표를 줬는데 다 좋아하는 음식이야. 너무 화나.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목음인 이런 사람들은 생선 먹으면 안 되고 고기만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생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기 양고기 있죠, 양고기. 소고기는 포기할 수 있어. 근데 양고기는 정말 좋아하거든. 먹고 싶어.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어. 양고기 카레를 먹으면. 근데 그걸 먹고 싶을 때마다 한의사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괴로운 거야. 막 갈등이. 그래서 한의사들을 없애버릴까? 팔체질이 이것들 다 이렇게 사이비로 몰아서 내가 팔체질은 사이비다라는 어떤 그런 이 캠페인을 하고 다니면서 이런 사악한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게 사람들 아니, 그게 사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은. 하지 말라는 짓을 더 하잖아.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느님이, 그러니까 성서에도 하느님이 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딱 그 얘기 듣자마자 뱀이 꼬셔서 먹은 게 아니야, 사실. 딱 들을 순간, 혼자만 먹으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이제, 맛있겠다. 이부가 한 게 아니야, 사실은. 여자들은 단순해가지고 말 잘 듣는다고. 여자들, 그러니까 이부가 말을, 하느님 말하면 시아버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시아버지 말을 그렇게 못 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이, 이부, 여보, 이부, 저거, 아빠가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부가, 그러면 뱀한테 물어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뱀이 나타난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벌써, 하지 마! 먹지 마! 이러니까, 그냥, 하느님도 그래. 하느님도 인간, 자기가 만든 자식이지만, 여기 계신 부모님도 아직 자식 속은 부모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자식이지만, 저 그럴 줄 몰랐겠지.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시고, 가만히! 동산 한가운데 나무가 있느니라.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한순간 애기들이 먹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신작은 유독이 신작은 간에 다 관계없이 그 스토리 있잖아요. 그걸 딱 보면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가 나와. 하지 말라는 짓을 잘한다. 나무 열매를 따먹길 좋아한다라든가 뱀의 말을 듣는다라든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근데 걔네들이 이제, 빈둥빈둥거리고 놀았잖아요. 빈둥빈둥거리고 놀았잖아요. 근데, 나가서 니네들 안 되겠어. 그래갖고, 노가다 뛰라고 그러겠잖아, 이제. 하느님이. 노가다야, 노가다. 노동을 해야지, 노가다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노가다를 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정신이 든 거야, 이제. 철딱선이 없이, 아빠가 다 먹여 살려줬잖아요,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느님이 아빠지. 아빠잖아, 아빠.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잖아. 먹여 살려줬는데, 그 아람어 있잖아. 히브리어로 아버지가 아빠예요, 아빠. ABBA. 아빠. 다 아빠야, 그니까. 아빠가 먹여 살려줬는데, 이제 여기 나와서 노동을 해야 되잖아. 노동을 한다는 게 뭐예요? 손을 가지고 뭘 하면서 세상 물정을 아는 거거든. 그게 뭐냐? 인간은 본래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관조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적 삶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야, 이거. 손으로 뭔가를 하면서 우리는 동물하고 달리 왼손과 오른손이 대칭이 안 되죠. 이 양손잡이가 있긴 해도 손으로 뭔가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뇌를 건드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노동이라는 게 노가다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액티비티 활동이 우리 인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해봐야 되고 몸으로 겪어보면서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백지 상태예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할 때 좋은 습관을 길러라. 이게 뭐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좋은 습관, 뭐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곱 가지 습관, 뭐 퍼스트 띵 퍼스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습관이라는 게 여기 보면은 실천 계속 해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불투명한 얘기 같아도 사람이 본래 어떻게 해서 세상살이의 이치를 터득해가는 방법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잘 파악하고 지극히 평범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한번 오늘 이제 그 좋은 습관을 어떻게 기르는가 이걸 한번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여기 뭐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아니.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읽다가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면 돼.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를 기어이 알고야 말겠다 이렇게 야망을 갖지 말고 쓱 지나가면 돼. 철학책을 읽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면 돼. 가만 있어봐. 내가 메모지를 하나 봤는데 여기 뭐 떨어졌나? 내가 책에 꽂은. 내 책에 꽂았어요? 응, 아니, 꽂아. 미안해요. 내가 저기 자네가 훔쳐간 줄 알았어. 봅시다. 1144B. 책 안 갖고 왔어, 자네? 왜 인생을 그렇게 사나? 많이 필요는 없네. 요 책으로는 230페이지고요. 그냥 백화 쪽수로 1144B. 거기부터 보세요. 1144B. 찾으셨어요? 네. 1144B를 봅니다. 1144B, 거기 보겠습니다. 1144B. 1144B에 19쯤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했대요. 바로 이런 까닭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요, 이제이북스에서 나온 책, 아닌 책을 가진 분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닌 거. 230 맨 밑에. 야, 학생, 잘 찾아요. 학생이에요? 언니에요? 예쁜 학생이로구나. 여기. 찾았어요? 여기 3인조 찾았어요? 네? 네. 바로 이런 까닭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탁월성은 실천적 지혜라고 주장했던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소크라테스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옳게 탐구했지만 다른 어떤 측면에서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다. 모든 탁월성이 실천적 지혜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는 잘못을 범했던 것이며 그것들이 실천적 지혜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점에서는 옳게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주석을 보면 플라톤의 대화편에 토대를 둔 철학사 일반적 서술 경향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암과 행위 혹은 지식과 탁월성을 일치시켰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뭔 말이냐면 지난번에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주지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정석 군, 주지주의가 뭐야?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 세수 안 했지? 예. 머리 안 감았지? 세수 안 하고? 예. 습관이 안 좋아? 용의 검사한다, 다음 주 용의 검사. 손톱, 이런 거. 주지주의가 뭐야?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가? 일단, 집에 물이 안 나와서. 집이야? 집이야? 아니면 난민촌이야? 소말리아에서 오나, 지금? 뭘 나오는 집으로 이사가? 무슨 지식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인간이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 곧바로. 예. 사실 곧바로란 말을 넣어줘. 주지주의가. 알면 됩니다, 야. 알면 바로 행동한다. 이게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이게 주지주의예요. 알겠어? 왜 이렇게 입을 벌리고 그게 어이없다는 듯이 그러고 있어, 자네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어? 그동안 몰랐지, 이런 얘기. 주지주의가 이거예요, 주지주의가. 알면 된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모든 탁월성들이 실천적 지혜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는 잘못을 범했던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냐면, 그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유의 탁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탁월성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행동의 탁월성이 있고 알매 탁월성이 있는데 거기 지금 모든이라는 단어에가 포인트가 있어. 모든이라는 단어에 모든 앞으로 가서 아 그렇게 아니 저쪽으로 앞으로 가세요 거기 예 네, 네.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에다가 힘을 줘야 돼. 모든이라는 단어에 세상의 모든 알면 곧바로 실천적 지혜다. 알면 땡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에서는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이 책을 보면 소크라테스를 비난 이 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날에 우리 용어로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보면 주지주의는 틀렸다. 그런데 잘못했는데 실천적 지혜 없이는 그것들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점에서는 옳다. 이 말은 뭐냐면 알아도 알기만 하는 건 소용없고 일단 소크라테스도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점에서는 옳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 조금 애둘러서 말을 하긴 했지만 자기 스승의 스승이잖아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니까 그 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심하게 깠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는 원래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이렇게. 그러면 그 멍청한 놈들은 스승의, 원래 학생은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 법이야. 그러면 스승의 뭐 옆구리를 밟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스승의 얘기를 이 사람은. 그런데 모든 탁월성이 실천적 지혜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는 잘못을 범했다. 요거.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인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아닙니다.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것하고 알매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고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끊임없는 습관,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그래서 계속 보면 거기서 한 문단 넘어가서 이러한 생각은 약간 수정해야 된다. 탁월성은 이제 탁월함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올바른 이성에 따른 품성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 품성 상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 뭐냐고 이게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희랍철학 하신 양반들이 호탕하신 분들은 껄껄 웃고 아닌 분들은 성질을 내는데 싸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품성 상태. 금방 이해가 되지? 그걸 생각했어? 자네가 좀 가르치게, 나 좀 쉬게. 어? 이번 기회에 좀 발탁을 해주지, 내가. 싸가지 깨수리. 그러니까, 싸가지야, 싸가지. 이게 품성 상태라는 게. 그렇게 말하면, 희랍철학을 하신 분들은, 훌륭한 책을, 이렇게 상스러운 단어로 막 설명한다고 그러는데, 어쩌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 허탕하신 분들은, 그렇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나 예전에 우리 저 선생님 굉장히 평생 가도록 상스러운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인데도 해결 절대적 정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면 나는 뭐라고 전 몰라요. 저는 띨띨한 놈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띨띨이 뭔가? 이렇게 물어요. 뭐 어때? 싸가지라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띨띨이 뭔지 모르신다니까?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들도 있어. 네 의미를 뭐 이런 말 하면 수업 시간에 욕하지 말게 그러면서 띨띨 뭐 이런 말 모르셔. 뭐 후져요 이러면서 선생님 막 이렇게 완전 쩔어 막 이러면서 선생님 모르셔. 어쨌든 그러니까 탁월함이라는 게 이성에 따른 이게 따른이라는 것이 이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하고 지금 거기에 따른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성을 동반한이라는 말도 있죠. 메타. 이성을 곁들인, 그러니까 이성을 몸에 붙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요거는 자, 저기에 이성에 따르는 이성을 기준으로 삼았어. 그러나 이성을 기준으로 삼았을 뿐 아직 이성이 나에게 수반되지는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세상에 싸가지 없는 놈을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가 그 아이한테 아가 이렇게 사는 것이 싸가지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그 아기가 알아요 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얘는 아직 이성을 카타할 뿐이지 메타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죠? 금방 이해가 되지. 자식이 기껏 말했더니 알아요 님이 쩔어 이러고 가봐. 얼마나 우리가 화가 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리 와라. 습관 좀 드리자. 응? 박 지키고 엎드려. 뭐 이렇게 이제 습관을 응? 그렇게 드리는 거지 이제. 네가 아직 몸을 안 써봐서 모른다. 지금부터 내가 몸을 좀 쓰게 해주지 이놈아. 그래가지고 박 지키고 엎드려라. 공구리에다가 좀 갈아주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습관을 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부러 그 번역하신 분들이 가로하고 카타하고 메타하고 여기 없어? 이 책에는? 아, 이거 안 좋은 책이네. 이성의, 이 책을 안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성의 따른, 이게 따른 이 카타. 그 다음에 이성을 동반한 그런 메타예요, 메타.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일부러 대조해서 보라고 괄호의 안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카타를 알면 곧바로 메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 구별이 탁 들어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한 올바른 이성이란 바로 다름 아닌 실천적 지혜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탁월성이 이성이라고 생각했던 반면 그 이성이라고 했는데 가로하고 로고스 이렇게 돼 있죠. 로고스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성적인 이야기예요. 이야기. 언어, 언술, 말로만 하는 것. 로고스가. 궁극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것도 있는데 생각했던 반면에 우리는 탁월함이, 탁월성이 이성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도 중요하지만 이성을 반드시 내 몸에 붙여야 한다. 동반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됐지? 자, 그러고 나서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이걸 봤어요. 이걸 봤으니까 이제 한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조금 일반론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를 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제 신경과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읽어보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은 그와 유사한 얘기가 더러 발견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거는 헛소리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늘날 같은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 못했죠. 그냥 혼자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써놨을 뿐이에요. 항상 착각하면 안 돼. 항상 착각하면 안 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정말로 여기서 내가 세상을 제일 많이 살아본 것 같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일 나중에 오신 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오래 많이 사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 귀 기울여 들읍시다. 제가 싸가지 있게 질문을 드리죠. 일단 이렇게 폭언의 예를 갖추고 이게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 이성적인 존재라고만 말씀하시면 소크라테스를 지금 소크라테스하고 대화를 가끔 하세요? 꿈에? 네? 좋습니다. 숙제 안 해온 숙제가 뭔지 물어보고 숙제를 안 해온 사람. 게시판에 아이디를 썼는데 그 아이디를 보니까 사람 이름을 알겠더라고요. 분명.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이성적 존재를 추구하는데 그렇게 되기는 정말. 나는 뭔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윤상훈 군. 안티고네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아, 이렇게 질문을 좀 좁혀서 해가지고, 지난 공부를, 이게 얼마나 치매인가 아닌가를 체크해보는 이런 좋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거나, 소중하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원래는 그렇지 않게. 그게 안티고네 지금 다 나온 얘기야? 네. 우리가 다른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나는. 자네가 읽은 안티고네와 내가 읽은 안티고네 다른 것 같은데? 꿈에서. 꿈에서? 크레온을 보나? 안티고네 보면은 뭐가 있어요? 안티고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 우리가 좀 이렇게 폼나는 뭐죠? 코러스가 하는 인간에 대한 송가가 있죠. 오데트맨 거기 보면 있잖아. 안티고네 처음에 보면 인간에 대한 인간은 놀라운 존재라는 거 있잖아요. 거친 바다도 헤치 나가고. 그런 게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인간은 거기 보면 안티고네 보면 인간에 대한 성과가 나오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인간은 그런 존재잖아. 또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존재지 인간이. 불사를 얻으러 진시황처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길가메시가 왕의 그 신에게 무슨 얘기? 아가 너는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어. 그냥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들을 입부하면서 살도록 해라. 그런 얘기 듣잖아, 인간은.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하는 말대로 정신과 육체.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의 통합적 유기체죠, 인간이. 즉,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오로지 정신적인 것만으로 살아갈 수도 없어.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인간이 죽잖아요. 정신과 육체의 통합적 유기체로서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어쨌든 정신과 육체, 즉 물질의 통합적인 유기체로서의 존재.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 여기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네 개의 원을 제가 이렇게 부분 집합이 되게 겹쳐서 그렸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사유가 있고, 여기에 인간의 노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상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추상적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성령 군 이거 보니까 어때요? 자기는 어디에서 살아? 왼쪽? 어? 거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안 갔어? 그러면. 이 근처? 예, 그건. 이 근처야? 예. 노동이라는 게 회사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거기 교집합. 노동이라고 말하니까 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노동이란 말 들으면 요새는 그래도 노동이란 말 써도 괜찮은데, 예전에 노동이란 말 안 써서 근로라고 써야 됐기 때문에. 그냥 활동이라고 합시다. 인간 활동. 육체적인 활동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활동.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쪽에 있는 거, 가장 이쪽에 있는 것이 인간 세계, 저 대상 세계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전혀 물질적인 것과 관계없는 우측 극단이고, 이게 좌측 극단이죠. 그러니까 물질로서는 이쪽이 극단이고 정신으로서는 이쪽이 극단이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인간은 요 네 개의 범주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아,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손에다 쥐고 이렇게 읽고, 소리 내어 읽는 게 이제 막 활동하는 거잖아요. 소리 내어 읽고, 아니면 아, 이 구절 마음에 드네, 그래서 이면 이제 써보기도 하고 손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가운데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들판에 가서 꽃을 따거나, 아니면은 저기 농작물을 기르거나, 또는 가축을 키우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대상 세계에서 아주 일반적인 생산 활동,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가만히 바라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를 가지고 활동을 함으로써 나의 뇌에 있는 사유를 자극하고, 이런 사유의 자극들이 다시 활동으로 나가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사유로만 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요렇게 하는 활동들, 이런 활동들. 이렇게. 요 두 개가 사실은 인간이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추상적 세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순수 존재라든가, 아니면 절대적 정신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관념론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플라톤의 이데아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가만히 앉아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을 겪어보면서 사회 속에다 가져왔던 이런 개념들을 거기서 다시 재정리해서 아주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내거든요. 하느님을 본 적은 없잖아, 신을. 근데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신과 육체의 통합적 유기체인데, 정신과 육체가 통합적으로 돼 있는데, 요런 단계들을 거쳐서, 그러니까 인간은 요 대상 세계에서부터 추상적 세계로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물론 동물들도 이런 사유를 합니다만은 동물들은 대개 여기서 그치지, 그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물론 뚝을 쌓는 비버라든가 이런 애들은 또는 막대기를 이용하여 바나나를 따먹는 원숭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조금 달라요. 아주 초보적인 형태 사유는 있지. 그런데 원숭이들이 애들아 이번에 모여라. 어? 원숭이들이 신을 갖다가 해갖고 자 신부님께 원숭이 신부님께 인사 뭐 신부님 안녕하세요 뭐 요즘에 뭐 신곡을 읽고 계신다는 소식이 뭐 이런 건 없잖아. 아주 추상적 세계라는 건 만들어내지 못하죠 동물들은. 즉 그들은 이 정도에서 그칠 거라. 아주 초보적인 정도에 이 정도에서 그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오늘 공부 시작하기 처음에 공리성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합리적인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추상적 세계는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여기 이 정도에서 그치는 거지. 아 저거 이익이 되네. 맛있네. 좋네. 이런 이 정도 있잖아요. 나의 감각기관에 닿아오는 정도. 그 정도에서 그치게 되죠. 인간은.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인간이 이 사유하고 있는 요 안에는 우리 뇌 속에는 이것이 착한 짓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즉 도덕과 관련된 영역이 있습니다. 따로 관리하는 영역이. 그러니까 요새 그런 관련된 책이 있어요. 책이 저기서 나와요. 그 신경윤리학 뭐 이런 거 나와. 윤리학이라는 게 뇌의 문제라는 게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싸가지 없는 애들을 이제 이런 날이 올지도 몰라. 이건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싸가지 없는 애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그 병원에 가서 얘가 요새 인사를 통 안 합니다. 인사하는 싸가지를 좀 해주세요. 그럼 뇌 특정 부위를 이렇게 약간 건드려가지고 수술 끝나자마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 막 이게 일본 놈 났어 뭐 이렇게 스님 하세요 계속 하고 이럴 수도 있어. 요새 그런 책들이 나와요. 신경윤리학이라든가 이런 게 뇌과학에서 이제 윤리학으로 넘어가는 영역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가 이게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건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판단하고 아 이거 도덕적으로 옳은데 옳은 짓이니까 해야지 하고 하는 거 있죠. 이건 별개의 영역이에요. 이것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해야 돼요. 뭐든지 기억 안 해버리다고 가만히 있으면 뉴런이 작동 안 해서 신경세포가, 뉴런 신경세포가 이게 작동 안 해서 두터워지질 않잖아요. 그럼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스톱이다, 고스톱이라도 쳐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치매 예방에는 고스톱. 점백 계산이라도 하다 보면 치매가 예방된다. 그래서 치매 예방엔 고스톱.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치매 걱정 없으니까 다 그런 거 안 해도 고스톱이라도 쳐야 돼, 자네도. 윤상훈 군도 고스톱 취하겠더라고. 아까 안티고네에 나온 인간은 모르더라고. 치매 예방인 고스톱이야. 넷북 하나 사서 휴대용 노트북에서 고스톱이라 취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짠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짠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건 판단이 아니죠. 판단이 아니에요. 즉 그 육아에서 나오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가서 그 아이를 딱 못 빠지게 한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지다나 어질다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중간 얘기가 생략돼 있어. 위험하네라는 판단하고 애를 갖다가 손으로 그 집어 당겨야지 하는 요 행위 있잖아요. 행위는 별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순식간에 이어 붙이는 것이 훈련이야. 이게 습관이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히데요 살인범 유영철도 또 이번에 그 경기 남부지역, 서남부지역을 갔다가 공포로 몰아넣었던 또 우리 진주광씨 집안이지. 강호순도 알고 있어요. 지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근데 나쁜 짓을 멈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즉 도덕적인 판단, 즉 도덕적인 통찰, 아까 소크라테스의 용어로 보면 알매 탁월함 있죠? 그거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도덕적인 감정, 즉 실천적 지혜는 별개의 뇌에서도 뇌과학에서도 별개의 영역에서 움직여진다는 얘기. 이거는 이미 다 나왔어. 사고로 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거 저기 뇌 도덕적인 그 실천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다친 사람들 나쁜 짓을 해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 정신병원에 넣으면 그런 임상 보고서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도덕적인 감정이 이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고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성적인 판단만 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어. 상황 얼마든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요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완비되어 나오지 않는다는 데 있지. 태어날 때부터. 문제는. 즉 인간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다른 포유류들과는 달리 태어나서 곧바로 걷질 못합니다. 얼마 만에 걸었어요? 큰 얼마 만에 걸었어요, 자네? 글쎄요. 꽤 오래 걸렸지? 네. 머리가 컸지, 자네 어렸을 때. 머리 큰 애들 빨리 못 걷는다. 나도 우리 삼돌이 다른 집 내하고 동갑내기인 사촌이 많아요. 그래 나하고 동갑인 그 사촌이 우리 같은 또 아파트에 살았어. 근데 그 집 따로 내가 막 거의 뭐 존 벤스냐, 벤 존스냐, 달리기 선수 좀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보행기를 타. 그래갖고 좀 세워놓으면 애가 머리가 커가지고 바로 넘어가. 그래서 그 짜증이 확 나더라고. 삼돌이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안 못 걷는 거야. 두 살이 다 돼가도록 못 걸어요. 애가 짜증나. 그리고 배도 못 뛰어. 그냥 계속 기어다니는 거야. 그게 인간이야. 근데 송아지? 엄마서도 닮았네. 얼룩송아지? 이런 애들? 나자마자 두어 번 핥아주면 달라 하고 뛰어버려. 이게 포유류가 이게 달라. 이게 얘네들은 거의 완성되어 나오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제 나오면서부터 부모가 주변에서 계속 뭔가를 넣어줘야 돼. 아직 이제 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미완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극을 줘서 옳다 그러다 세 살 될 때까지 이 도덕 감정이 훈련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세 살에 싸가지 없는 놈 여든에도 싸가지 없다. 속담이 있잖아. 내가 지금 품성 상태라, 그러니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 살의 품성 상태가 여든까지 그 사람의 품성 상태를 만들어주는 아주 핵심적인 기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은 나면서부터 완전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는 것을 갖다가 집어 넣어줘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감정적인, 감성적인 영역이 어려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각별히 우리가 잘 돌봐야 돼요. 그게 심리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게 가는 거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라고 하는 건 사실은요, 잠재적인 살인자를 만들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꼼으로 처벌을 해야 돼요. 아동학대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추적을 해봐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은 타고나지만 어느 정도까지 완성된 상태로 태어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아이에게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서를, 감성을 훈련을 시킬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걔한테 말도 못 알아듣잖아.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 조덕중군 얘기해봐.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 응? 똑바로 해. 막 뒤로 치지, 앞으로 치지, 동작 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빨간 모자 쓰고 조교처럼 어린이한테. 몇 살? 갓난아이야. 갓난아이야. 이제 갓 뻘뻘 기어가갖고 이제 그 거울 이렇게 보고서 까꿍까꿍 지 얼굴 보고 까꿍까꿍 하는 애들 있잖아. 아직 그 거울이 자기인지를 모르는 애들 있지. 그게 아직 사람이 안 된 거거든요. 얘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거울을 딱 보고 그 거울에 들어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이렇게 까꿍하고 남인 줄 알고 고기를 물고 건너가던 이수부와의 강아지처럼 꽝꽝 짖어서 고기를 떨어뜨린 그 강아지. 그건 아직 강아지거든. 근데 거울을 보고 자기인 줄 알면 그게 사람이야. 거기서부터가. 그게 자기의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곧쯤 됐어. 그 얼음이 됐어. 그런 아이한테 이걸 훈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물리적 자극. 물리적 자극? 그러니까 자네는 지금 빠따를 친다. 좀 위험하네. 아니 곱상하게 생긴 학생이 왜 이러나. 이봐. 자네 맞고 자랐나? 부루해? 어려서 뭐 깍지 끼고 뭐 엎드려 포차 200번씩 했나? 하루에? 왜 그래? 왜 물리적 자극이야? 따뜻하게 안아줘도 시원찮을 뻔. 안아주는 것도 물리적 자극인가? 이상하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아슬레틱.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요. 좀 안 좋게. 그냥 모범되는 행동을. 어. 그 애가. 좀 크게 얘기해봐. 정답에 가까워. 그 애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그렇지. 애가 뭐가 뭔지 를 모르니까. 그냥 모범되는 행동 부모로서. 어. 그냥 일상에서. 어. 모범되는 행동 부모가 하면 애기가 따라한다. 따라하는 게. 어, 엄마 싸가지 있네. 그래서 따라하는 거 이제. 그런 거예요? 오케이. 이게 정답이야. 박수 쳐줍시다, 이거. 아슬레틱. 오늘의 정답. 모범되는 행동을 한다. 그럼 따라한다. 어떻게 하느냐. 흉내를 내게 돼 있어. 이게 실험을 해봤는데, 유인원들을. 그러니까, 원숭이를 갖다 여기, 원숭이를 이 우리 안에다 넣어놓고, 바깥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이 다른 목적으로 이 원숭이를 데려다 놓고 다른 목적 가령 이제 원숭이는 뭐 고기를 잘 먹나 바나나를 잘 먹나 뭐 이럴 이런 실험 하려고 데려다 놨어. 여기다 놨는데 이 바깥에 실험자가 그냥 무심코 턱을 개고 이러고 있었대. 근데 원숭이가 턱을 개고 있더래. 이 새끼가 나가자 따라해. 어이 이 자식 봐라. 처음에 짜증났겠지. 코딱지를 이렇게 하면 또 코도 우벼. 봐라.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엄지발가락 입에 닿는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했더니 원숭이는 가볍게 닿을 수 있잖아요. 따라드리는 거예요. 유인원들에게는, 유인원들은 다른 개체를 흉내내는 미러, 거울 있죠. 거울 액션이 있더라는 거야. 거울 액션이. 그러니까 그것을 행동을 흉내낼 뿐만 아니라 감정이입도 되는 거야. 이게 할 수 있는 유인원은 원숭이나 사람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테레비, 우리가 테레비 보는데 막 슬픈 장면 나와. 누가 울어. 그러면 우리도 저절로 조금 좀 짠하죠. 전혀 느낌 없는 사람들은 이제 훈련 안 된 사람들이야. 원숭이만도 못한 거죠. 그거는. 왜 짜증나고 울고 지랄이야. 이러면 안 돼. 혹시라도 속으로 그러더라도 내가 아우 슬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야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한 그렇게 하는 다른 개체를 유인원들은 다른 개체를 흉내내는 그런 것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는 주변에서 아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어떤 액션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시선으로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꽂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세 살이 되도록 계속 리저브어 저장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일단 들어가면 우리는 몇 개의 단어를 알면 이게 이제 놀라운 언어 능력처럼 몇 개의 단어를 알면 우리는 한국어 문법을 몰라도 단어를 짜 맞춰서 말을 만들어내죠. 그런 것처럼 아주 기본이 되는 모범 행동들이 우리에게 딱 어린 아이에게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이제 그걸 조합해서 순열 조합을 통해서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타고난 게 착한 아이가 타고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습 그러니까 한번 배우고 엄마 지금부터 몸 행동 해주세요. 2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라.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엄마가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할 때 아빠가 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삼돌이 참 착하지. 응? 이렇게 뭐 밥은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라. 이게 원숭이도 따라하는데 사람이 안 따라하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한 행위 칭찬받은 행위를 했을 때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파민이 확 나오는 거라 신경 화학적으로 일단 보상에 따르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즐거운 거야. 몸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사실은 자기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착한 행위가. 이걸 하면 좋은 거야. 내 몸에 좋은 거야. 해본 칭찬받지 돈도 벌 수 있어 사람은. 엄마가 사탕도 주잖아. 돈도 벌어. 오늘 정답을 말하니까 박수도 받아. 그러니까 예습을 이제 다음 주 예습 배우시겠지. 이렇게 또 협박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격려를 받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고래도 춤추는데 사람이 안 춤추겠어. 고려도 포유류예요. 어? 고려와 인간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고려와 인간의 거리는. 그게 바로 이제 선행을 강제하는 어떤 도덕 법칙이라는 게 타고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칭찬을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는구나. 깽판을 치면은 야단을 받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이 그 원천에 있어서는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것인데 한 가지 재밌는 것. 이타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즐거움이 얻어지니까 이타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이 교묘하게 엉켜 있는 거죠. 너한테 내가 착한 일을 했어. 근데 칭찬을 하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기적이고 어디까지가 이타적인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지금 제가 요즘에 뇌과학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도덕적인 행위와 도덕적인 판단과 그 도덕적인 행위와 판단을 이어주는 도덕적인 감정이 있죠? 요 두 가지. 요 세 가지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요것이 바로 요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고자.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 읽어보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담 스미스가 쓴 책 중에 아담 스미스 그러면 유명한 책이 있어. 무슨 책이 있어요? 아담 스미스. 국부론 또? 도덕감정론. 도덕감정론 알아요? 그 책을 알아? 제목만. 아담 스미스가 쓴 책 중에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그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국부론만 읽어. 바보들이야. 아담 스미스는 원래 대학의 윤리학과 교수였어요.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이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게 뭐냐? 도덕감정론이 핵심 내용이 뭐예요? 도덕감정론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누구 아는 사람 있어? 도덕감정론의 핵심 내용. 인간은 누구나 다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남에게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전체 사회가 잘 살게 된다. 그게 국부론이야. 그러니까 사실 국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이해가 되는 거야. 동정심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동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해. 그렇다고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진 않아. 그러다 보니 전체 사회가 잘 살게 된다. 이 얘기지. 그냥 길을 쓰고 국부론에 나온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길을 쓰고 내 것만 추구해도 사회 전체가 잘 살게 된다.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부론 이전에 도덕감정론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남에게 해로운 짓을 하지 않는다. 즉 기소불량 물시여인이라고 하는 황금률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인간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난다. 이게 국부론이에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르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걸 다 잊어버리고 딱 사람이 태어나면 어린애들도 다 지 좋은 짓만 해. 이렇게 해서 공리성에 따른 인간론을 얘기하죠. 그래서 13살에 부자가 된 키라 이런 책을 읽히는 거야, 애들한테. 공병호, 고등학생을 위한 공병호 자기경영 아카데미 이런 걸 하는 거라. 이거 무섭지. 그러면 딱 그런 애들 딱 나오면 어떻게 돼, 이제. 감정은 다 메말랐어. 없어졌어. 이타적인 거 전혀 있을 수 없어. 그냥 남을 파괴하면서 자기가 쾌감을 얻게 되는지 변태가 되는 거라고. 변태! 변태! 좀 쉬었다 합시다.